귀를 다독여 하는 말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말 내일은 더 나을 거야 좋은 여자 만날 거야 남자답게 훌훌 다 털어버려 괜찮은 척 웃으며 좋아하실까 정신없이 바쁘면 나아질까 너를 잊으려 할수록 너를 지우려 할수록 글썽이 난 가슴을 어떻게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은 없어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어딨어 그리움에 체한 가슴이 도외내듯 하는 말 사랑해 너를 사랑해 돌아와줘 행복했던 기억이 감옥에 갇힌